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희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, 당 무력기관 총연동맹 책임일꾼들이 3일 조선선연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.